우리나라의 자강도 령림군 남상리 45이민반에 사는 전귀복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살 장수자에게 은정 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.